바뀔 시간이 됐어. We go up with party but of cash fame 이젠 이런 내 자리 my way 와 허덕이다 하늘까지 얼어붙은 삶을 바꿔 더 이상 더 이상 떨지 않지 I got the wind 나를 더 믿어 하늘을 믿어 I'm more your dream push up back mirror my heart back to beam I get the wind on my body I choose wind on my body 난 더 보여줘야 돼 falling 눈빛이 날 버린 이 거리 빌어먹을 내 처지 전부 다 지워버리고 all in 의심없이 달려왔지 같은 거리 동네 출신 이런 일 차례가 됐어 직진 떠오르나 매일이 날 무시하던 애들을 다 제끼고 I'm ready for 잠옷걸이 금방 걸고 온다 말했었잖아 시험만 곧내 노래가 들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는 지켜만 봐 yeah yeah yeah 나는 될 수밖에 없어 난 바뀔 시간이 됐어 We go up with party but of cash fame 이젠 이런 내 자리 my way 와 허덕이다 하늘까지 얼어붙은 삶을 바꿔 더 이상 떨지 않지 I got the wind 나를 더 믿어 하늘을 믿어 I'm more your dream push up back mirror my heart back to beamer I get the wind on my body Achoo wind on my body Achoo 난 계속 달려 support on my city 기억도 못할 만큼 많아 할 일이 I did it I did it I get it 막 그려는 너의 그 기분 I get it I get it 내가 변했다는 네 말은 너 말고 I'm able 소년의 말썽은 내가 참기로 I'm taking the high road yeah. 기대도 안 돼 네가 하는 반성 I got the wind don't forget the sweat the blood don't forget the tears yeah. 잊혀지질 않아 우리 엄마의 눈물이 yeah. 그래서 더 빨리 yeah. 벌어 더 많이 바뀔 시간이 됐어 We go up with party but of cash fame 이젠 이런 내 자리 my way 와 허덕이다 하늘까지 얼어붙은 삶을 바꿔 더 이상 떨지 않지 I got the wind 나를 더 믿어 하늘을 믿어 I'm more your dream push up back mirror my heart back to beamer I get the wind on my body Achoo wind on my body 이제는 모두 내게 마치 비위 기분이 안 좋은 게 용납이 안 되는 위치 빌렸음 미소는 나게 질려버렸다는 듯이 따끔씩 이 자리 묻지 않아 pay for it 숫자 세 개마다 붙어있는 심표 아디다스가 보낸 신발을 신고 밤마다 부스는 진동 이건 진통 울어마도 모르는 그대가 okay 뭐 언제나 그랬듯이 time to get the papers 아버지의 차는 독일로 국적이 바뀌고 어린이에게도 고장되는 래퍼 Mr. Right Direction 너는 아닐 수도 본의 아니었지 내 목표 본의 아니게 보폭을 넓혀 중환이는 못 피어 세니오가 아닌 CEO가 될지도 take rate take blue so what you gonna do Yeah, do it, move it, 도시 봉양 쟤네 buddy, buddy go, go. 2020, 딤이 dirty, 영화 COVID-19의 종식 썰스키, 높은 주식 우디우기 그룹이 치원이 형이네 브로스키 We miss, 미식, 이제 성인, 트레드, 날이 거듭 show it 바뀔 시간이 됐어 We go up with party but of cash fame 이젠 이런 내 자리 my way 와 허덕이다 하늘까지 얼어붙은 삶을 바꿔 더 이상 떨지 않지 I got the wind 나를 더 믿어 하늘을 믿어 I'm more your dream push up back mirror my heart back to beamer I get the wind on my body Achoo wind on my body